6.25 727 반미공동투쟁월간의 점에서 평양국제문화회관에서 열린 반제계급교양주제 미술전시회장으로 인민군 군인들과 각계층 근로자들, 청년학생들이 연일 찾아오고 있습니다. 이것에는 연대와 세기를 이어 우리 인민에게 헤아릴 수 없는 불행과 고통을 강요한 미제와 일본 군국주의자들, 계급적 원수들의 만고주의학을 고발하는 미술 작품들이 전시되어 있습니다.